50 languages. 82. 82. 82. صيغة الماضي رقم 2. 과거형 2. 과거형 2. هل اضطررت إلى طلب سيارة إسعاف؟ 구급차를 불러야만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만 했어요? هل اضطررت إلى استدعاء الطبيب؟ 의사를 불러야만 했어요? 의사를 불러야만 했어요? هل اضطررت إلى طلب الشرطة؟ 경찰을 불러야만 했어요? 경찰을 불러야만 했어요? أبحوزتك رقم الهاتف كان لدي منذ قليل.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أبحوزتك العنوان؟ كان لدي منذ قليل. 그 주소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그 주소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أبحوزتك مخطط المدينة؟ كان لدي منذ قليل. 그 도시 지도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그 도시 지도가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어요. هل أتى في الموعد؟ لم يتمكن من القدوم في الوقت المناسب. 그가 정각에 왔어요? 그는 정각에 못 왔어요. 그가 정각에 왔어요? 그는 정각에 못 왔어요. هل وجد الطريق؟ لم يتمكن من العثور عليه. 그가 길을 찾았어요? 그는 길을 못 찾았어요. 그가 길을 찾았어요? 그는 길을 못 찾았어요. هل فهمك؟ لم يتمكن من فهمي. 그가 당신을 이해했어요? 그는 저를 이해 못했어요. 그가 당신을 이해했어요? 그는 저를 이해 못했어요. لما لم تأتي في الوقت المناسب؟ 왜 정각에 못 왔어요? 왜 정각에 못 왔어요? لما لم تتمكن من إيجاد الطريق؟ 왜 길을 못 찾았어요? 왜 길을 못 찾았어요? لما لم تتمكن من فهمه؟ 왜 그를 이해 못 했어요? 왜 그를 이해 못 했어요? لم أتمكن من القدوم لأن الحافلات لا تسير. 버스가 없어서 정각에 못 왔어요. 버스가 없어서 정각에 못 왔어요. لم أتمكن من إيجاد الطريق إذ لم يكن لدي مخطط للمدينة. 도시 지도가 없어서 길을 못 찾았어요. 도시 지도가 없어서 길을 못 찾았어요. لم أتمكن من فهمه لأن الموسيقى كانت صاغبة بشكل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를 이해 못 했어요.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를 이해 못 했어요. اضطررت لأخذ سيارة أجرة. 저는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اضطررت لشراء مخطط للمدينة. 저는 도시 지도를 사야 했어요. 저는 도시 지도를 사야 했어요. اضطررت لإطفاء المذياع. 저는 라디오를 꺼야 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꺼야 했어요.